중종의 200일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평양의 여명거리 건설장에서 7월 30일에 70층 저고층 살림집 골조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. 여명거리 건설에서 제일 큰 대상인 70층 살림집 골조 공사가 끝남으로써 수십 동에 달하는 초고층, 고층, 다층 살림집 골조 공사가 석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결속되었습니다.